저국 해방 이룬 한돌세 즈음에서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가 9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선 해방 역사의 전환점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으며 2017년 백두산 위인칭송대회 서위수준비위원회, 서위수조선위원회, 서위수주체사상연구소전은 6일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.